비가 그치기 전에 여길 벗어나면 차가움만 기다려 Don't go 창밖을 봐 세상은 미쳐가고 있어 상처들만 기다려 Don't go 여기 나와 함께 누워줘 너와 나의 작은 섬 위에 Can you stay? Can you stay?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Can you stay? Can you stay? 갈 길을 잃을 때 Hey it's okay 지친 기분 잠시 맡겨도 돼 여길 벗어나면 어둠만이 기다려 Don't go 창밖을 봐 세상은 무너지고 있어 아무도 안 기다려 No Can you stay? Can you stay?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Can you stay?